뭔지 봐. 아니 자기 있잖아. 나 김숙 닮았다는 얘기 나왔잖아. 저기 앉으면 되겠다. 아, 하라야. 세상에 소리가 그렇게 없네. 빵가지러 갈까? 뭐야 쟤. 그냥 비켜. 비켜. 어서오세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Sierra Nine, the great sound again, 2015. Let's make some 재현아야. 어? 재현아? 어이없어. 가시죠. 퀴즈. 와우! 뭐야? 진짜. 감사합니다. 아, 화장실. 또 빡빡빡. 제가 빨리 좀 치워주세요. 어? 조도하게. 갑지? 예!